조선법률가위원회의 성명.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거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또다시 조작하는 엄중한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미국이 조작한 유엔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열의 단죄에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미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 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 결의를 조작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생존수단을 절대로 빼앗지 못하도록 규제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2항에 저촉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강행법규에 오근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어떠한 국가도 그 집행에서 예외로 될 수 없으며 오직 집행하여야 할 의무만을 지게 되는 국제관계의 절대 규범인 강행법규를 규정하였다. 강행법규에는 대량 학살 금지와 노예 무역 금지, 생존권 보장이 속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반인륜 범죄로 된다. 강행법규에 적용해서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도 예외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2006년부터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유린말살하는 반공화국 제재결의들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왔다. 특히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걸고 조작한 반공화국 제재결의 제2371호는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 것을 노린 것으로서 이것은 강행법규에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범죄행위이다.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의 법률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조약법에 관한 위인협약 제53절은 강행법규와 저촉되는 조약은 무효이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체계적으로 유린말살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모든 반공화국 제재 결의들이 무효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지금까지 조작한 모든 반공화국 제재 결의들은 즉시 무효화되어야 하며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반드시 계산되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문제시한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공갈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태평양 건너에 틀고 앉아 우리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비열한 제재 책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대신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 결의를 조작하여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드러내놓았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인민생활과 관련된 경제활동은 내외라고 하던 지난 시기의 호흡마저 집어던지고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감행한 이상 우리는 단호한 정의의 행동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마음먹은 대로 취할 수 있다. 현실은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천명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가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천만 번 정당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 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 노선을 더 높이 지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예돌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8월 17일 평양.